서서 거짓말처럼 이별이 기다릴 줄 그렇게도 사랑한 우리야 왜 말했었지 너와 나 사이 세미난 하늘이 우릴 향해 장난한 거라고 조금만 덜 사랑할 걸 그랬었나 봐 나 없는 동안도 쉽게 견딜 수 있게 난 네 곁에 없더라도 잠시 혼자가 되더라도 기다려주겠니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금은 믿더라도 끝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어줘 저 하늘에게 부탁하러 갔다고 조금은 믿더라도